바보처럼 그렇지. 며칠 알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감기 같은 거라 믿었지. 떨어지다 눈물이 떠나지 못한 바보 같은 미련이 시간이 흘러가도 남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하죠? 난 어떻게 하죠? 두 눈을 감아도 두 귀를 막아도 사랑이란 게 지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내 가슴 깊숙이 자리한 사람 그대란 사람은 왜 날 떠나지 못해요. 널 위해 부는 바람도 널 위해 뜨는 저 달도 널 위해 내리는 비도 모두가 내게서 떠나가죠. 며칠 앓으면 금세 잊을 수 있게. 멀어진다 기억이 따뜻하게 날 바라보던 눈 시간이 흘러가서 지워지면 그땐 괜찮을까요? 난 괜찮을까요? 두 눈을 감아도 두 귀를 막아도 사랑이란 게 지워지지 자리한 사람 그대란 사람은 왜 날 떠나지 못해요. 널 위해 부는 바람도 널 위해 뜨는 저 달도 널 위해 내리는 비도 모두가 그대로인데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잊을 수